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된 아프리카의 자주와 발전에 관한 아프리카 지역 주최수상 토론회에 대한 귀한 강연회가 최근 나이지리아의 아부자에서 진행됐습니다. 강연회에는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주최철학연구소조 아부자 종합대학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.